13살 먹은 손자부터 70이 다 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방송 프로듀서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지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런 시끄러운 프로를 어떻게 보냐고요.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 프로듀서의 딜레마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요, 이 TV 드라마 아들과 딸 방송 시간이면 1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한 곳에 모인다고 해요. 할머니는 귀남이 아버지 모습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찾아내고요. 어머니는 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서름, 그것을 후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린다고 합니다. 또 10대 손자들은 귀남이와 미현이의 자존심 내세운 사랑을 보면서 답답해하고요. 게다가 그 막내딸 종말이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본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참 어려운 숙제예요. 요즘 드라마 아들과 딸에 삽입돼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죠. 스탠 잭슨의 에버그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성민주라는 아주 기막히게 좋은 이름을 가진 분께 띄워드렸습니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2위 곡입니다. 커니 프란시스의 Where the Boys Are. 중에서 Where the Boys Are, 소년들이 있는 곳, 커니 프란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1960년도 영화 Where the Boys Are은요, 10대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묘사한 영화인데요. 방금 주제가를 부른 가수 커니 프란시스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커니 프란시스는 50-6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 태생의 팝 가수죠. 4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11살 때는 이미 가수로서 직업적인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이런 커니 프란시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노래는요. 그 올드팝을 리바이벌한 Who's Sorry Now라는 노래인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다시 취입했다고 하죠. 이 음반이 뜻하지 않게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그녀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쉬게 됐습니다. 그 뒤에 닐 세다카 작곡의 Stupid Cupid 그리고 Everybody's Somebody's Fool 이런 노래들이 인기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커니 프란시스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죠. 커니 프란시스 1974년에는 성폭행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몇 년 뒤에 다시 제2기에서 그녀의 팬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93위 곡입니다. 영화 틴맨에 삽입된 노래 Good Thing이 차지했습니다. 영화 틴맨 중에서 Fine Young Cannibals가 불렀습니다. 틴맨 이 영화를 연출한 베리 레빈스는요, 우리에게도 꽤 친숙한 감독이죠.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주었던 영화 레인맨을 비롯해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야구 영화 Natural, 또 로빈 윌리엄스가 군 방송 DJ로 출연했던 Good Morning Vietnam, 그리고 워렌 비티, 아네트 베닝이 공연했던 벅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화들 베리 레빈슨의 작품입니다. 베리 레빈슨 감독은 1932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이 볼티모어를 종종 자신의 영화 무대로 삼을 만큼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하네요. 이 영화 틴맨 역시 이 볼티모어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영화인데요. 아발론. 이 영화도 볼티모어로 이민 온 한 가족을 통해서 고향의 의미를 묻고 있는 영화예요. 그의 최신작으로는 로빈 윌리엄스와 다시 손을 잡은 영화 장난감 토이스가 있습니다. Song in the Movies 94위입니다. 영화 칵테일에 삽입됐던 비치 보이스의 코코몬데요. 미국 남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와 함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톰 크루즈. 그의 개성과 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칵테일입니다. 이 작품에 출연한 조연 연기자들의 연기 또한 아주 놀랍죠. 톰 크루즈에게 바텐더로서 1급 테크닉을 배우시고 또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가르치는 더그. 이 더그 역을 맡은 브라이언 브라운은 영화 FX 또 TV 시리즈 가시나무 새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주의 개성파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에게 진실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애인 조던 역의 엘리자베스 슈. 그녀는 현재 미국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손꼽히는 그런 여배우라고 하죠. TV 영화 베이비시티 어드벤처. 여기서 여고생으로 등장한 후에요. 살바도르와 같은 작품에도 출연해서 폭넓은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 칵테일 중에서 듣습니다. 코코모. 아루바 주메이카 테일의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노래 이어 들으신 곡은 95위에 오른 락건이었습니다. 영화 Dream a Little Dream 중에서 마이클 데미안이 불렀고요. 이 영화 Dream a Little Dream은요, 마크 루코 감독의 1989년도 작품입니다. 영화는 자전거 사고를 당한 두 주인공의 몸이 수술 과정에서 서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정말 엉뚱한 상황을 묘사한 코미디예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람을 열심히 그려나가고 있지만요. 제가 작품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주연을 맡은 코리 펠드만은 영화 구니스에 출연했었죠. 그때 모험을 찾아 떠나는 소년들, 그중 리더인 미키의 친구 마우스가 바로 이 코리 펠드만인데요. 방금 그 음반 표지를 보니까요. 그 조그만 꼬마가 아주 키가 큰 건장한 청년으로 변해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 Song in the Movies. 이제 다섯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96위는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Hard-Headed Woman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삽입된 영화 킹 크레올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 복무 중에 찍은 작품이에요. 그는 이 영화에서 범죄에 휘말린 나이트클럽 가수 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 역을 위해서 두 달씩이나 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노래 됐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Hard-Headed Woman입니다. Oh,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ever since the world began. A hard-headed woman met a thorn in the side of man. Adam told Eve, listen here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oh, yeah, ever since the world began. Keep your cotton picking fingers out my curly hair. Oh, yeah. Help me since the world began. A hard-headed woman with a thorn in the side of man. I heard about a king who was doing swell till he started playing with that evil Jezebel. Oh, yeah. Help me since the world began. A hard-headed woman with a thorn. hit it like a rock. If she ever went no way, I'd cry around the clock. I'll move ya. Oh yeah.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다리를 막 흔들고 그 올백머리도 뒤로 젖히면서 온몸을 흔드는 그런 춤이 눈에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였습니다. 킹 크레올 중에서 Hard-Headed Woman, Song in the Movies 96위 곡이었습니다. 자, 97위입니다. 영화 Streets of Fire에 삽입됐던 댄 알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 이 노래가 97위를 차지했는데요. Streets of Fire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화려한 영상으로 더욱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특히 그 빛의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젤라틴 조명 시스템, 또 레이저 광선 조명,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도입된 영화라고 해요. 이 밖에 다이안 레인의 의상이라든지 신선한 미술 세트도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이것은 연출을 맡은 월터 힐 감독이 CF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미국 영화계에는 이 CF 출신 감독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광고기에서 닦은 영상 감각과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건너온 CF 감독들의 활약 눈부십니다. The Wall, Angel Heart, Fame 이런 영화를 찍은 알란 파커 감독을 비롯해서요. Nine of Weeks, 위험한 정사, 이 영화의 에드리안 라인 감독, 또 리들리 스콧과 터니 스콧 감독, 이들 모두 영국의 CF 감독 출신들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의 영화는요, 한결같이 화려하고 또 전위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I Can Dream About You, 댄 알트만입니다. Yeah.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댄 알트만이 부른 I Can Dream About You였습니다. 이제 98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또 올라와 있네요. 이 Song in the Movies 베스트 100곡 중에는요. 엘비스의 노래가 모두 6곡이나 순위에 들어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영화 킹 크레올 중에서 Hard-Headed Woman은 96이고요. 영화 Jailhouse Rock 중에서 Jailhouse Rock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Loving You 중에서 테디베어는 5위고요. 영화 Love Me Tender의 Love Me Tender 8위, 영화 Girls, Girls, Girls 중에서 Return to Sender는 54위입니다. 정말 과연 락의 황제답죠? 영화 Blue Hawaii 중에 엘비스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 노래는 98위입니다. Blue Hawaii, 이 영화처럼 섬을 무대로 한 영화들 꽤 많죠. 1934년에 존 포드 감독이 처음 만든 뒤로요. 여러 번 리바이벌 됐던 허리케인이라든지 발리 하이 해피 턱 같은 노래로 유명한 조슈아 로간 감독의 남태평양. 역시 아름다운 섬을 무대로 한 영화들이죠. 또 이 남태평양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브룩실즈가 주연한 푸른 산호초, The Blue Lagoon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귀부인과 승무원, Swept Away. 이 영화 역시 배가 고장나는 바람에 무인도에 표류한 두 남녀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마님과 하인 관계였지만요.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서로 지위가 바뀌어버리죠. 여자가 남자의 노예로 완전히 길들여질 무렵 이 두 사람은 구출되고 다시 현실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이탈리아의 여류 감독 린다 베르트 뮬러의 영화인 귀부인과 승무원, 이 작품은 여성 해방의 주제를 실은 영화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98의 곡 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 블루 하와이 중에서 Can't Help Falling in Love, 엘비스 프레슬리 음성입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f I Yeah. Are you ready, boy? 98위에 이어들으신 99위 곡은 코미디 드릴러 영화 Hiding Out, 이 영화에 삽입된 Pretty Poison의 Catch Me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6월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무슨 이름이 그러냐고요? 송인준,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하면 송인준, 6월의 노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화 속의 노래라는 이름 가진 분 안 계시나요? 송인무. 바로 오늘 보내드리고 있는 Song in the Movie, 영화 속의 노래라는 이름이요. 만약에 송인무 씨가 계신다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오늘이 Song in the Movies, 베스트 100곡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2곡입니다. 100위를 차지한 노래는 영화 The Main Event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불렀던 The Main Event Fight가 차지했습니다. 가수로, 배우로, 또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녀는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요, 그 지성적인 연기, 이것으로 사랑을 받아온 배우죠. 얼마 전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취임식 전야제에서 The Way We Were 이 노래를 불렀고, 또 취임식 때는 미국 국가를 불렀었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가장 열렬히 지지한 연예인이 바로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고 하네요. 이런 그녀의 정치적 입지까지 한데 어우러져서인지 현재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배우로서도 최고의 개런티를 보장받고 있고요. 자, 마지막 곡 102곡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Main Event Fight 들려드립니다. 백이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Main Event Fight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 Song in the Movies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더욱 새롭고 알차고 건강하고 영감에 넘치고 창조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는요. 오드리 헵번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로마의 휴일 방송해드릴게요. 오늘 끝곡 차분한 곡입니다. 대전 동구 임소연 씨, 부천의 이혁재 씨 들어주세요. 영화 디어 헌터 중에 카바티나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입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